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외무성 비망록. 우리의 핵무력 강화는 미국의 극단적인 대조선 압살 책동에 대처한 정정당당한 자위적 선택이 1일 유엔 안전보장리사회 공식문건 S-2016-988호로 배포됐습니다.